립스틱 스틱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립스틱 스틱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어찌나 눈이 높던지 애인이 있는 건지 살짝 시크해 보여 살짝 시크해 보여 나도 관심 없는 척 속이는 거 다 알아 흘리고 다니잖아 어떡하고 나의 빌것다 짜릿짜릿 네 눈빛에 너를 갖다 구릿빛 피부가 달콤해 보여 슬슬 다가가서 훔치고 싶어 립스틱 스틱 세우고 내 입술에 바르고 잘 가려진 나의 셔츠 위에 살짝 묻히고 립스틱 스틱 세우고 네 입술에 맞추고 아찔찔 손색을 위에 몰래 묻히고 없어.